20, 22, side coming back. 일어나! Long time no see, huh? 오래간 아니지, huh? 우리 다시 웃고 읽고 찢고 바꿔 Let's get loco. Go! Pandemic's over, 그래 기분이 오자, 다시 그분 오자, Everybody say, 벅적 지그네, 껄쩍 지그네, 시들 벅적 거리네, 너무 좋아. Can you feel it? Whoa, yeah. Whoa, whoa.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 yeah. Oh. 준비하시고. 내가 많은 사람이 들까 먹어 That that I like that Like that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That that I like that Like that I don't care that I like that That that I like that Like that 내가 바라보고 바래왔던 사람들아 모두 다 ready set Yo 때리는 은하나 맺힌 때리 덤으니 불편하겠지 눈에 바람대로 망할 거라 구사지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가볍게 됐지 적당히 하라 go Oh oh oh 그냥 닥치고 다 같이 놀아보자 go Oh oh oh 미는 기와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Whoa, yeah. Whoa, whoa.